우리 특별히 이남전도회가 또그 헌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그 주제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남전도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1년에 한번 드리는 그런 정기적인 어떤 그한 행사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그 헌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 소원을 주시고 또 그런 소원의 그 마음을 따라서 또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제가 오늘 낮에 두번 설교하고 청년들하고 또 수련회 준비한다고 그냥 계속해서 말을 했더니 이게 목이 완전히 잠겨가지고 너무 이렇게 지금 좀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여러분 주보에 보시고 또 앞에 화면에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3문이 있습니다. 53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우리 함께 답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53문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부분이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신앙을 고백할 때그 신앙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전체 129개의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53문부터 64문까지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성화와 관련해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 안에 효력을 발생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바로 그러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53문부터 64문까지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응답하며 살 것인가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리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은 곧 오늘 우리가 이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헌신에 있어서 우리가 가능케 하도록 우리를 헌신이 가능케 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헌신이 의미 있게 작동하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교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3문을 보시면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그 고백에는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보면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내용과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고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두 개로 굳이 나눈 것은 첫 번째 그 의미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답은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두 가지 성령에 대한 이 고백을 드릴 때, 아,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선명하게 또 기억하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아니 우리 모두의 그 삶의 여정과 주님께 감사의 응답으로 드리는 그 헌신의 삶을 능력 있게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첫 번째 답을 보시면 뭐라 그렇습니까?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 고백에 의하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누구처럼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에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와 아들만의 이름이 아니라 모두 있어요?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곧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곧 성령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처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처럼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처럼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처럼 그 본질이 동등하시다,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동일하시다. 그래서 우리 니케아 신경 오늘 예배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그 니케아 신경의 세 번째 부분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임으로써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예수님처럼.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앞부분에서 뭐라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라는 말을 하고 그 뒤에는 무엇을 속인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곧 성령 하나님이 곧 성부 성자와 같은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본질이 같으니까 그 속성도 같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속성이 있죠. 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전능하신 그런 속성이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처럼 같은 본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같은 속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영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불변하세요. 성령 하나님도 전능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자존하시며 무한하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면요. 우리 이건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살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살피신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신다. 왜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처럼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곧 성령 하나님이시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니케아 신경은요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니케아 신경이 처음 발표됐을 때는 우리가 그 고백하는 이 성자 예수님까지의 부분이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짧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공의회가 열려서 그것을 정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뒷부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니케아 신경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당시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이해가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을 힘과 능력으로만 이해하는 오해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마치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힘, 사용하시는 능력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고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보다 뭐 열등하거나 아니면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떤 그런 힘 정도, 수단 정도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사도행전 8장에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0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리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지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졌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어떤 힘과 권능을 돈으로 사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그런 능력을 자신에게도 내가 돈을 줄 테니 좀 주십시오, 파십시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그냥 사용하는 도구 정도로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마치 성령이 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오해했다라는 말이죠. 이건 완전한 오류일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무슨 벌에 처합니까? 사형에 처하죠. 지금 이 시몬이 그런 오류에 빠졌던 것이죠. 하나님을 힘이나 어떤 능력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자기가 성령 하나님을 부리는 것처럼 자기가 기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자기가 기도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경배와 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그 하나님이시지 어디 감히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나 능력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다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의 극단적인 이해,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높이는 오해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지나치게 강조하고 높인다는 것은요, 이런 거죠. 보통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달리 이제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렸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최고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높이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오류죠. 왜 지나치게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는가?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보다 더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써먹으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성장이든요,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은사든요, 성령을 통해서 마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그런 속셈을 가지고 성령을 지나치게 높인단 말이죠. 그것은 사실은 정작 성령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합당한 찬송이나 경배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데는 인색하고 그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써먹으려는 요량으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첫 번째 오해나 두 번째 오해는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내 목적과 내 유익과 내 어떤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오해요 죄라고 말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 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부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막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것이다. 그야말로 우리의 주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주인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 이렇게 부르면 대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지만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주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령 하나님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용할 만한 어떤 그런 힘과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 분이신 거죠.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으로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경배하고 순종해야 되는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하는 겁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십시다. 제 53문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답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 답에 이 밑줄 쳐져 있는 부분들만 제가 강조를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지고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고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동사로만 정리하면 내게 주어져서 참여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 답은 그거죠. 내게 주어졌어요.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습니다. 그 오신 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나를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참여하게 은덕에 참여하게 하고 나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모든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먼저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성령 하나님은요. 나에게 주어진 분이라는 겁니다. 주어졌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처럼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왜 보통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왜 보통 사람 아니시죠? 예, 예수님 자리시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세요. 여러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왜 보통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선물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어떤 선물이냐? 뭐 이렇게 돈을 좀 줬느냐? 뭐 먹을 걸 좀 줬느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보통 선물은 우리보다 더 큰 것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더 큰 존재를 받을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지? 사실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대단하던 거예요. 그 정도로 보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선물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참되고 영원하신, 그래서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나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뿐이 아닌 거예요. 한번 이제 본인한테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을 받은 자다. 예, 좀 표현이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그런 특별한 존재가 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큼 존귀하고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고요. 또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실 만큼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존재가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계속해서 보시면요. 자,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주셨다고요?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요 너의 생명의 근원으로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만 하시지 않고 그것을 우리 자주 쓰는 것처럼 인감도장으로 그 계약서에 꽝 도장 찍듯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기 위해서 보증으로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증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내게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보증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여러분은 뭘 받았습니까? 성령의 날인. 날인이라는 게 뭐예요? 도장이잖아요. 성령의 날인을 받았어요. 어떻게요?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정육만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을 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어머니라 부르는 분들도 계세요. 좀 논란이 있죠? 보통 우리는 성경에서 아버지라 부르지 어머니라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분들은 좀 아무튼 좀 그래요. 아버지라 부르는 건 뭐예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옆집 아이가 저보고 아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보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아버지 그러는데 우리 형중이도 아버지 그래요. 그러면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피도 섞이지 않고 전혀 다른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건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고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 아들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졌다. 자,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을 이 교리 문답에서는 세 가지라 말했죠. 첫 번째 유익은 뭡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유익은 성령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이건 두 가지 표현인데 그리스도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은덕, 은덕이라는 말은 옆에 가로에 써놨죠. blessing, 모든 축복.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축복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삶,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것이 그것이 풍성한 삶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 붙어있음으로 맺게 되는 열매가 풍성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헤델베르 교리문답이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어지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축복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쭉 보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죠? 그 인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신성은 어디에 나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하자면 물리적 거리로 따지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세요.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어요. 하늘과 땅이 천지 차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는 천지 차이의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던 시간은 지금부터 적어도 2000년 전입니다.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에게 참여하게 하시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서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축복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시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복이 있죠. 자손의 축복, 또 땅의 축복,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시는 라다의 사명으로 말미암는 축복, 이런 축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누구에게 미치게 하신다고요? 누구에게 도달하게 하신다고요? 이방 사람들에게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는 그 복이 누구에게요?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신다. 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과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아브라함의 복, 그것이 이방 사람에게 미치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다르게 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세상 공중권세를 갖고 잡치고 있는 사단의 수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은 세상의 영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 아니죠. 어떤 점에서의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법적으로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런 실제적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도록 하지 않고 그 죄에서 면하게 하시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신 것처럼 의로우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다라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죄에 대한 형벌에서 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셔서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은덕, 그 모든 축복의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열거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두 번째 유익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둘째 유익은 성령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예,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오시는 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진리의 영께서 성령께서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도우미요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헬퍼요 카운셀러라는 말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도우미로, 때로는 우리의 상담자로 우리를 위에서 증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다 그래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성도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헌신의 모습을 드렸겠죠. 그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서요? 성령의 위로가 있어서. 지금 우리보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훨씬 더 핍박과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위로가 없다면 나도 죽겠는데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튼튼히 서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성도들의 헌신, 주를 경외하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나타날 때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납니다. 왜요?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추구하고 애써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저는 이거라 봅니다. 성령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역사가 우리 서로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보자는 거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위로가 있을 때 믿는 자의 수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은 어찌 보면 성경에서도 명확한 실제 사례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실 수 있다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셋째 유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내일도 그렇고요. 주님 오실 그날도 그렇고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홀로 단독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욕을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모욕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모욕당하는 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또 그것이 그 사실이 복이다라는 말씀이겠죠. 자,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다 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셔서 하시는 그 역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세 번째는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 이 세 가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냥 교리로서가 아니고요. 실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여러분이 실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실감하시고 또 앞으로도 실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근거에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의존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거친 그 광야 같은 길에서 우리를 뚫고 지나가도록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설사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육신의 무엇인가를 뺏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헌신의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헌신의 그 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로부터 비롯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로 말미암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